게 힘이 들었어. 사연도 나름 많았어. 창밖으로 불어오는 외풍도 심했던 날들 가끔은 힘에 겨워서 다 포기할까 해봤어. 하루만 더 버텨보자 당신을 보며 견뎠어. 그렇게 살다가 보니 기대어 살다가 보니 어느덧 비구름지고 햇살이 좋은 날이요. 나에게 당신만이 소중한 사람. 당신이 있어 나는 살았어. 버티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려. 고맙다는 말 전하오. 괜찮아 말해준 사람. 이번 세상 나를 위한 축복은 당신이었어. 그렇게 살다가 보니 기대어 살다가 보니 어느덧 비구름치고 햇살이 좋은 날이요. 나에게 당신만이 소중한 사람. 소중한 내 사랑 당신과 함께 살아.